홉스 뉴스. 2021학년도 2학기 서울 캠퍼스 졸업 앨범 촬영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1년 8월 졸업자 및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입니다. 예약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8일까지며 주 드드림 멀티미디어 앨범 예약 홈페이지로 촬영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개설 과목 수요조사 안내입니다. 수요조사 일정은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202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강의가 실시간 원격 강의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교무처 학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 학술정보관 주관 도서관 아카데미 2021년 10월 교육 안내입니다. 이번 도서관 아카데미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만 진행하며 한양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한양대학교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 하이루를 통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연구정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잠정 중단하고 이른바 미디어 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미디어 특위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언론개혁법안들이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야가 법안의 처리 시한을 특정한 날짜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법안의 강행 처리를 철회한 데에는 국제기구의 우려와 청와대의 신중론 등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다시금 불거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애견 인구의 증가와 해당 시장의 확대로 인한 국민적 정서의 변화를 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 식용에 관한 실효적인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생계유지, 자유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당장 시행할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초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논의로 인해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군사훈련과 대북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면서 국내외에 많은 염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와 통일부는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홉스 뉴스 10월 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박서영, 담당의 강나연이었습니다.